다시 믿을 수 없어. 사실 알고 있어. 내가 믿지 않고 있던 걸. 잊으면 그만이니까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 모든 곳에 네가 있어서. 그 와중에 걱정돼 밥은 먹는지 혹시 내 생각하는지 돌이킬 수는 없는지 도대체 내게 왜 이러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지금 말 엉망이 돼 죽을 만큼 미워지고 심지어 내 딱 같아도 내가 나를 미워하거나 기억에 아프지는 말자 사랑했던 할 말이 없다며 돌아선 것도 어쩌면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었나 봐. 이 와중에 보게 돼 얼굴 어떤지 요즘 뭘 좋아하는지 나는 왜 이러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지금 말 엉망이 돼 죽을 만큼 미워지고 아프지는 말자 사랑했던 내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지만 아직 나는 아프고 두렵기만 해 시간이 지나 너의 세상에 모든 게 다 여전히 펴 있어줘 소중했던 추억 그 정도라도 날 기억해줘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더 이상 아프지 말자